네. 말려. 네? 아, 뒤에요? 이쪽에도 계시고요. 아유. 우리의 정신적 지주. 저기 좀 크게 읽어주세요. 네. 뭐 이렇게 작게 읽으시고 그러세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김정수 씨 줄 거예요? 제가 그럼 줄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까지. 아유, 뭘 되는 걸? 아유, 근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손수역까지 나오시고. 아유, 아닙니다. 앉아 계시지, 그냥. 아유, 제 건데. 예? 제 건데. 아, 제가 드릴 거예요. 아니, 제 거예요. 알았어요, 예? 제가 드릴게요. 제 거죠? 제 문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또 그 예. 선수 나오시죠? 아, 저는 이건 나오면서 잘못 읽어가지고 전 우리들의 정신적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아니 꼭 저런 걸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 한번 보여드립시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 지주 제동 왕자님이 나타났다. 네, 아, 레제카는 우리 팬카... 레제카는 영원하리. 레제카가 네. 뭐예요? 우리 팬카페 이름입니다. 아~ 예. 예, 팬카페 팬... 이름인데. 네. 아니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진 않아요. 28만 정도? 예. 많진 않아요. 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사실. 그냥 조그만 소도시 하나 정도? 네. 그 정도. 아, 그렇게. 이렇게 네. 아, 이거 불러 봐야 돼요. 이 시간 제가 별로 없어. 아, 여기 또 술을 또 빨리 해요. 예? 빨리빨리 합시다, 방송 진행하게. 예, 좀 앉아서 하세요. 되게 좋은 옷을 입고 아닌 메리아스를 입으셨네요. 아, 네, 네. 뭐, 뭐. 아, 봐봐요. 뭐,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더라고. 네. 야, 좀 봅시다. 손 좀 대지 마세요. 네. 내 거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합시다. 갖다 놓고 와야지. 나와봐요. 저 요거 좀 받아주세요. 이거 저 대기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사탕 깨져요. 조심하세요. 어, 미안해요. 머리 스타일이 갈수록 좋아져요. 야, 베컴인데 저... 베컴. 쫙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번에 페널티킥 실축했더라. 자, 그럼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들이 써요. 이 사람 진짜 네, 자 음악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깃 청년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0살에 재수를 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요즘 들어 자꾸만 솔깃솔깃하는 제 얇은 귀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천장지구란 영화를 보고서는 주인공이 피우던 담배가 너무 멋져 갑자기 담배를 피게 되었고, 누군가가 남자의 로망은 오토바이란 말을 듣고 지금 오토바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선지도 아닌 것이 너무나 팔랑팔랑 돼서 지금은 제가 재수생인지 백수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솔깃하는 제 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귀가 얇은 솔깃 청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좀 순수하죠. 아, 순수해요. 순수한데 네. 이런 분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다 보면 아하. 보는 사람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죠. 예. 너무 고집이 세도 문제겠지만. 네. 그래서 네. 이제 리플 나도 재수생 이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수능 경쟁자가 한 분 줄었군요. 꾸준히 솔깃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디가 발냄새 제왕이라는 분이 네. 달아주셨습니다. 조금 음침합니다 이번은. 네. 리플도 그렇고 아이디 리플 내용도 그렇고 약간 음침합니다. 네. 귀가 얇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자, 이성주라는 분이 따라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좀 현실적으로 달아주셨어요. 천장지구에서요 유덕화는 죽어요. 그래도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래도 오토바이 탈래요? 이렇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밑에 또 이런 걸 그냥 놔둘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부활절 달걀이라는 분이 예. 저기요 속편에 유덕화 살아서 다시 나오는데요? 다음 분도 이 위에 그 리플과 좀 연관 있는 사연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디가 일단 유덕화입니다. 아이디가 유덕화. 네. 나 진짜. 살아 돌아온 그분 리플을 달아주셨군요. 예. 예. 덕화 형이다. 그 담배랑 오토바이 그거 다 연기니까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 어제 너 때문에 나 진짜 어이없어. 어머님께서 전화하셨더라. 아니 근데 약간 유덕화 씨 톤으로 읽으셔야지 지금 읽으시는 건 이덕화 씨 톤인데 약간 네. 이렇게 자 다음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주 씨. 네, 제 건데요. 예, 김재동 씨가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 님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진 꿈을 향해 소신을 갖고 산다면 분명 멋진 남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멋진 얘기를 달아주셨죠. 이승엽 선수 신조인데,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승엽 선수 좌우명이에요. 네. 네. 전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네. 네, 수능만 네 번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수능만 네 번이라는 분이, 약간 이분은 이제 좀 약간 염세주의자예요. 약간 염세주의자인데, 노력은, 자주 배반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리플을 달아주신 말이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다음에는 뭐, CF, CM송으로 마지막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아마 예.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안경벗은 제동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전 또 리플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시키시면 시킨 대로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쓰시죠. 내용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안경을 다시 쓰면 보통 같으면 아 괜찮아요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다들 되게 안도의 숨을 아, 이분이 이렇게 달아주세요. 아 노래만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끝입니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요 딱 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스무 예. 살이니까 네. 뭐 이때쯤은 귀가 좀 오히려 얇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고 네. 또 주위에 세상을 향해서 자기 귀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귀가 얇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포용력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스무 살 때는 조금 넘어져도 보고 실패해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인간은 성공했을 때 조금 배우고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나는 넘어졌을 때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줍는다. 맞습니다. 네. 그럼요. 좋은 말로 마무리해 주신 김재동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